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3도세 점에서 국가의 책임일꾼들이 민족 최대의 추모의 날인 7월 8일 검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동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 정의인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 위원장, 평양시안의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성중앙기관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 양옆에는 당기와 공화국기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러농초기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립상 앞에는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처남을 모신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에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검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인민군 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